거란군을 물리치려고 새긴 대장경의 인쇄본. 고려 11세기 전반 국보 272호 송성문 기증.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 대장경 가운데 유가사지론 제32권을 당시의 경판으로 인쇄한 것이다. 초조 대장경의 경판은 현종 2년 거란군이 개경을 침범하자 부처의 가호로 이를 물리치기 위해 새기기 시작했다. 독자적인 판각 인쇄술을 선보인 초조 대장경은 후에 몽골군의 침입으로 그 경판이 불타버리고 지금은 2,700여 권의 인쇄본만 국내와 일본에 전한다. 국내의 다른 초조본들도 이 유가사지론처럼 국보나 고물로 지정돼 있다. 유가사지론이란 요가, 즉 유식불교의 실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룬 글로서 인도의 미륵이 짓고 당나라의 현장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 판본을 비롯한 초조본에서는 송태조의 할아버지 이름인 공경경자와 발음이 같은 마침내 경자 등의 글자가 한 획씩 생략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